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견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평양자라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영원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이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 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 겨운 사연이 깃들어 있는 자라 공장을 인민들이 실제로 덕을 보는 공장, 선진적인 양식 방법과 기술이 도입된 우리나라 양식 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시킬 때에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활이 밝혀주시고 공장의 관리 운영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라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하여 개건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 주시고 인민군대에 강력한 건설 역량을 투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 간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단위의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연 건축 면적이 5만 3,512여 평방미터이고 연간 생산 능력이 20만 마리 이상에 달하는 자라 공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함으로써 자라 양식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1년 동안에 희한하게 천지 개벽되었다고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보가 마련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군에 새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보시고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셨던 날을 감히 깊이 회고하시면서 지난 시기에는 한번 구경하자고 해도 힘들었던 희귀한 자라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민들에게 자라도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귀전에 울리는 것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공장관리 운영을 맡겨준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개건공사를 진행하면서 혁명사적 교양실을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공장에 오려있는 위대한 장군님과 당의 영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조종실, 실내자라양식장, 알깨우기실, 지열기계실, 미생물배양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령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자라양식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양식장들의 물온도와 산소 함량, pH, 먹이주기 시간 등을 실시간 조종하며 여러 가지 생산 및 계획 방법까지 모의할 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라 양식장들에 대한 보온과 지열에 의한 열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양식에 이용됐던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생물 여과에 의한 물 재순환 공정을 확립해 놓음으로써 공장을 에너지 절약형 공장, 물 절약형 공장으로 전전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공장을 돌아볼 때에는 자라 마리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양식장들마다에 자라들이 욱실거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불타는 탐구심을 안고 자라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양식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과학원에서 제작한 현대적인 자라 알깨우기 기계와 무인 먹이 운반 공급기를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알깨우기 실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양식 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평양 자라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된 것만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라 생산 계획을 해마다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과 함께 자라 마리수를 계속 늘릴 때에 대한 문제, 우량 품종의 자라 종자들을 확보하고 육종해내기 위한 사업을 잘할 때에 대한 문제, 사료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방역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에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 자라 공장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한심하기 그지없는 공장의 실태를 요해하고 너무도 가슴 아프고 어기막혀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는데 주저앉았던 공장을 세상에 보란 듯이 일떠세우고 보니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진다고, 이런 것에 힘겨워도 협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0일 전투의 철야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이 땅에서 신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들이 연이어 장수되고 있는 속에 평양 자라공장이 훌륭히 전면됐다고 하시면서 개건 공사에서 창조적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친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자라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안고 더 많은 자라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평양 자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우리나라 양식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개시켜주시고 구전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어 인민사랑의 불멸의 자옥을 새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자라 양식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